해피데이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멋지고 이쁜 친구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매일매일 기도를 세번한 그런 인물이 있고요. 그분은 사자굴에 어찌하다가 갇혔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분은 누구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오늘 첫 찬양입니다. 함께 듣고 오죠. 다니엘이군요. 우리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아 맞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요. 다니엘은 세 번씩 매일 기도했고요. 사자굴에 갇히던 그날까지라도 굴 속에 빠져도 그는 하나도 놀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굶주리고 무시무시한 사자 입을 꽉 막아서 다니엘을 하나도 해치지 않게 하였답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어려운 일들 정말 많을 텐데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다니엘은 세 번씩 이 찬양 함께 듣고요. 이어서 지난주에 함께 들어보았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함께 듣고 다음 시간 말씀 암송 시간 갖도록 하죠. 주님 찾아요. 우리 친구들, 정결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나요? 오늘 암송성군은 정결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평소에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거나 그 의미를 몰랐던 친구들은 성경에 나오는 정결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 주소는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구약인가요? 신약인가요? 그래요, 맞았어요.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친구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 아멘. 의미는 어린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판단의 죄를 지을 수 있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로 더불어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한다함을 알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잘못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그 죄에 빠지지 마세요.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의 생활을 정결하게 지키세요. 정결이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하는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삶에서 정결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지킬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기회를 가질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삶에서 정결하게 할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 찬양 한곡 듣고 반복하는 시간 가져보아요. 어린이 찬송입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시간에는 깨끗하게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반복해 보면 좋을 듯해요.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친구들인지. 여러분 중에 옷을 깨끗하게 입은 사람, 그리고 세수한 사람, 그리고 자기 방을 깨끗하게 청소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영혼이 깨끗해진 친구들 모두 읽어보세요. 저요, 저요, 저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래요. 선생님은 세수했으니까 말씀을 읽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말씀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정말 기다리던 그런 순서가 다가왔는데요. 바로 성교사 이야기예요. 찬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파타이 똠양꿍 쏨땀 이것은 음식 이름이래요. 그리고 치앙마이 푸켓 파타야 방콕 이것은 도시 이름이래요. 과연 어느 나라일까요? 머리를 굴쩍굴쩍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자, 한번 생각하고 우리 영어 버전 스톱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바로 태국이죠?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인도차이나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나라로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미소의 나라, 자유의 나라라고 불려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요. 불교 95%, 이슬람 4%, 기독교 0.5%이고요. 면적은 남한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5배의 크기이고 인구는 약 6,700만 명으로 아직도 왕이 다스리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태국의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곳 태국에서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태국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교사대학, 교사모임 등 교사훈련을 하고 계세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직접 캠프, 학교 전도 등을 통해서 직접 어린아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오늘부터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요. 그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국에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대학 등 훈련센터를 지혜롭게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아이들 가르칠 여러 교재가 필요하는데요. 그것도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듣고 우리 힙합 이야기 함께 들어보죠. 지난주 빅터는 티팜의 가족이 산사태 위험에 처할까봐 비바람을 해치고 티팜 집에 왔었죠? 빅터는 마법사 오레스틸과 부인 티팜에게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티팜 엄마인 오레스틸 부인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더라는 그런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요. 그 다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들어보아요. 나는 이제 당신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레스틸 부인은 행복한 듯이 말했어요. 그때 오레스틸은 빅터에게 소리치며 말했어요. 너는 나를 대항하고 내가 일생 동안 믿어오고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던 영웅들을 공격하고 있구나. 당장 이 집에서 꺼져버려. 빅터는 머리 숙여 공손히 인사하며 말했어요. 오레스틸 씨, 고정하십시오. 당신의 뜻을 존중합니다. 오레스틸 부인,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같이 하시길 빕니다. 오레스틸은 문을 닫자마자 아내에게 저런 사람의 거짓말을 믿으려 한단 말이오?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이 참말이라고 믿어요. 두려움 대신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부인은 말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빅터란 놈, 마음껏 말썽을 부렸겠다. 흥, 내 부적이 정말이란 걸 보여줘야겠어. 오레스틸은 밖으로 나갔어요. 아버지, 무얼 하시려고요? 어머, 큰 칼을 집어든 아버지를 보고 티팜이 소리쳤어요. 안 돼요. 오레스틸 부인은 일어서서 막으려 했어요. 당신 아니라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순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오레스틸 부인은 남편에게 반박했어요. 화가 나서 하얗게 된 얼굴로 오레스틸이 아내를 쏘아보았어요. 그리고 재빨리 돌아서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밖으로 나갔어요. 빅터가 아버지와 부두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것은 잘못이지만, 빅터 아저씨를 해치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아버지. 하고 티팝은 흐느껴 울었답니다. 마법사 오레스틸은 오레스틸 부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자 정말 화가 많이 났네요. 티팜도 그것이 잘못된 걸 느끼자 흐느껴 울고 있어요. 우리 오레스틸 부인은 아무도 할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 남편의 악한 행동을 막을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 정말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만 우리 어린이 구한 찬송 나 믿어요 듣고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오렌스틸은 마린의 집으로 가는 길을 허겁지겁 뛰어갔어요. 칼을 꼭 쥐고 비가 쏟아지는 희미한 길에서 빅터를 찾느라 두리번 두리번 거렸어요. 빅터는 젊어서 산을 잘 올라가겠지만 나도 그 사람 못지않아 빨리 따라가서 얼른 빅터를 찾아야겠어. 사람들은 그가 폭풍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바람을 피하느라 고개를 숙인 그는 마법사의 표시인 목걸이의 행운을 바라는 듯이 만지작만지작 거렸어요. 번개가 번쩍할 때 왼쪽 편에 빅터가 뛰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빅터는 절벽 가까이로 곧장 뛰어가고 있었어요. 잘 됐다. 저 절벽에서 떨어지면 아무도 빅터를 찾을 수 없을 거야. 그 순간 갑자기 오레스틸의 오른발이 깊은 구덩이 위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는 왼쪽 발이 뒤틀려 고통스럽게 신음하기 시작했어요. 아, 악령이 화가 났구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천둥이 치고 난 후 마법사 오레스틸은 있는 힘을 다해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마침내 저편에서 빅터의 인기척이 났어요. 빅터가 가까이 오자 신음하던 오레스틸은 나를 도와주시오.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마린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소. 나는 당신을 도와주러 오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왼쪽 발을 삐었으니 도와주시오. 저런, 오레스틸은 거짓말을 하며 빅터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네요. 우리 친구들은 빅터를 해치려고 쫓아왔던 오레스틸을 구덩이에서 구해주겠나요? 과연 오레스틸이 구덩이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지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듣도록 하죠. 아쉽지만 우리 마지막 찬양 듣고 다음 이 시간에 이야기 또 듣도록 해볼 거예요. 어린이 구원 찬송 주님 날 가르쳐.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약속해요, 선생님과.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